9월 5일상 전국 대학생 체육 경기 대회 개막식이 3일 함흥에서 있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각도에서 선발된 선수들, 함경남도 안의 대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국방체육과 축구, 농구, 배구, 탁구, 태권도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